Ramada Madudu Marajiman Naido Arinde Pukurawa Otoke yo Kuiyo Itko sipu Nemau지만 아직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부끄러워 정말 난 못해요. 친구들이 바보라고 모두들 비웃어도 정말이지 난 못해요. 여름 타고 가을 오면 마음도 자랐어. 그때는 나도 사랑을 하겠어요. 정말이에요. 그때까지 기다려주어요. 사랑이 아무리 달콤하다 말하여도 나이가 어려서 부끄러워 난 못해요.